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을 맞으며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주보중의 딸 주위 가족,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.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.